어느 봄날 사냥꾼이 어미 티티새를 쏘아 떨어뜨렸습니다. 둥지에는 새끼 티티새 두 마리가 배고픔과 추위에 떨고 있었죠. 그 밑을 지나던 여우가 뻐꾸기한테 가서 간청했습니다. 저 털갈이를 하기 전에 뻐꾸기님의 깃털 몇 개를 저 티티새 둥지에 깔아주시면 안 될까요? 그리고 종달새한테도 티티새 먹이를 구해달라고 여우가 애원했습니다. 또 휘파람새 보고는 티티새들에게 사장가라도 불러달라고 호소했죠. 그렇게 해서 겨우 배고픔과 추위를 면한 어린 티티새들은 깜빡 졸다가 그만 나무 밑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여우는 달려가서 단숨에 티티새들을 먹어치워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여우의 불우유돕기와 비슷한 일이 얼마 전 우리에게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여우들의 교활한 포만감을 절대로 계속 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깃털과 먹이가 결국은 살찐 여우 뱃속으로 고스란히 들어갈 생각만 하고 다시는 그런 작은 도움의 손길마저 내밀지 않는다면 그때는 정말 큰일이니까요. 영화 Heartburn, 제2의 탄생 중에서 칼리 사이먼의 노래 It's a Bit Spider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이야, 무섭네요. 자, 이 귀여운 애기 목소리 잘 들으셨죠? 서울 성북구 석관일동의 박태규 씨. 아주 좋은 글을 써보내주셔서 여러분께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친구와 우리 영화 한 편 봤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이 영화가 너무 실망스러워서 다시는 한국 영화를 보고 싶지 않다더군요. 세상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화가 마음에 안 든 것까지는 좋은데 왜 이 한 편이 마음에 안 든다고 모든 한국 영화를 안 본다는 것인지. 그 친구가 어떤 미국 영화가 마음에 안 들었다고 다시는 미국 영화를 안 보겠다고 말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정확히 지적해 주셨는데요. 정말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잘못된 생각이죠. 솔직히 말해서 저도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하곤 하거든요. 이게 실망스러운 영화를 볼 때는. 그런데 그 박태규 씨의 말씀처럼 생각을 해본다면 절대로 우리가 잘못 생각한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자, 서울 서초구 서초 2동의 김진우 학생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대전 부사동의 김대본 학생은 친구 백두산 씨의 생일을 축하해 오셨는데요. 참 이름도 멋있는데다가 그 성품도 멋있는 친구 같아요. 등치도 크고 묵묵한 그는 항상 친구를 아껴주며 맑은 웃음을 우리에게 선사해 줍니다 하셨네요. 생일 축하곡으로요. 대전 가랑동에서 주미량 학생이 신청하신 곡 띄워드릴게요. 영화 페리스의 청춘, 페리스의 해방이든가요? 보면 페리스가 땡땡이를 치고 학교를 땡땡이 치고 거리에 나왔을 때 그 엄청난 퍼레이드가 펼쳐지고 있죠. 그때 페리스가 어느 차 위에 올라가서 정신없이 흔들면서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비틀즈의 Twist and Shout인데요. 혹시 지금 스트레스 쌓이는 일 있으신 분은 역시 트위스트 하면서 완전히 털어내 버리십시오. 비틀스입니다.

늑대와의 춤을 이후로 오랜만에 아메리카 인디안이 등장하는 93년도 영화 제로니모 중에서 Wayfaring Stranger 띄워드렸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곡이죠. 원래는 에밀로 헤리스와 존 바에즈의 노래로 알려져 있는데요. 미국 민요 가난한 길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그 곡이었습니다. 이 영화의 음악은 파리 텍사스의 라이쿠다가 맡았는데요. 그 지금 들으신 그 연주곡 중에서의 그 기타 솜씨도 바로 라이쿠더의 기막힌 솜씨입니다. 이 제로니모를 감독한 사람은 월터 힐인데요. 그는 48시간, 쟈니 핸섬 같은 영화로 이미 액션 영화에서는 일가견을 보여준 감독입니다. 이 영화의 제목인 제로니모 뒤에는 미국의 전설, An American Legend라는 부제가 붙어있는데요. 미국 정부에 대항해서 싸운 한 아파치 지도자에 관한 영화입니다. 자, 새 영화 시간에 들려드리는 오늘 영화 제로니모의 스토리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9세기 말 미국 정부가 인디언이 사는 지역을 보호 거주지로 압류시키겠다 이런 통보를 해오자 대담하고 도전적인 성격의 아파치 주장 제로니모가 미국 정부에 대항해서 최후까지 용감하게 싸운다 이런 얘기인데요. 감독인 월터 힐은 아파치 전사들의 삶과 사랑, 모험을 그리고 싶었다고 합니다. 주인공 제로니모 역에는 라스트 모이칸에서 다니엘 데이로이스를 끝까지 추적하던 마구아, 이 마구아 역을 했던 베스 스튜디고요. 진 해크먼이 그를 상대하는 미국군 지휘관으로 또 로버트 듀발이 정찰병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조니 뎁이라는 배우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가위손, 또 아리조나 드림 여기서 주연을 했었고요. 최근에 비디오로 출시된 베니 앤 준에서는 납작한 모자를 쓰고 광대 옷을 입고 나와서 찰리 채플린, 버스터 키튼 같은 무성 영화 시대의 위대한 배우들을 끊임없이 흉내냈었죠. 이 조니 뎁이 주연한 새 영화 한 편이 개봉됩니다. 제목은 길버트 그레이프입니다. 원제는 What's It in Gilbert Grape고요. 우선 음악 한 곡 들어보죠. 조니 뎁이 훌륭한 연기를 보여준 매니와 준에서 한 곡 골랐습니다. 경기도 성남 분당구 서당동 효자촌이라는 아주 좋은 마을에 사시는 감혜선 학생. 아름다운 이 사랑 얘기에 감동했다고 하셨죠. 혼자 듣기 아까우니까 FM 여화 음악 다른 가족들 모두와 듣겠다고 아주 글씨만큼이나 예쁜 마음을 가진 감혜선 학생께 띄워드립니다. 베니와 준의 I'm gonna be 500 miles, Proclaim입니다. When I wake up, well I know I'm gonna be the man who wakes up next to you. When I go out, yeah I know I'm gonna be the man who goes along with you. If I get drunk, well I know I'm gonna be the man who gets drunk next to you. And if I haver, yeah I know I'm gonna be the man who's havering to you. But I would walk 500 miles and I would walk 500 more than me. I'm gonna be the man who's working hard for you. And when the money comes in for the work I do, I'll pass almost every penny on to you. When I come home, oh, I know I'm gonna be the man who comes back home to you. And if I broke, well, I know I'm gonna be the man who's going over you. But I would walk 500 miles and I would walk 500 more if there'd be a man who walks 1,000 miles to fall down at your door. gonna be the man who's lonely when I'm two. And when I'm dreaming, well, I know I'm gonna dream. I'm gonna dream about the time when I'm with you. When I go out, when I go out, well, I know I'm gonna be the man who goes along with you. And when I come home, when I come home, yes, I know I'm gonna be the man who comes back home with you. I'm gonna be the man who's coming home with you. But I would walk 500 miles and I would walk 500 more to be the man who walks 1,000 miles to fall down at your door. '우리를 넘으려고 준비하는 저에게 화이팅 한번 외쳐주시지 않겠습니까? 하고 서울 성동구 성수일가에서 이분이 김성현 학생이 엽서 보내주셨는데요. 자, 제가 음악으로 대신 화이팅 했습니다. 동생의 생일도 축하드립니다. 아울러서 부모님 속 좀 썩이지 말라고요. 베니와 진중에서 I'm gonna be 500 miles 프로클레이머의 노래였습니다. 자, 이 영화 매뉴아준에서도 조니 데비 주연을 했었죠. 역시 조니 데비 주연한 새 영화 길버트 그레이프의 무대는 인구 1019명의 아이오와주 엔도라 마을입니다. 청년 길버트 그레이프는 이곳 식료품 가게에서 점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길버트의 가족들이 좀 특이합니다. 어머니인 보니 그레이프는 젊었을 때는 아주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자살한 뒤에 그 슬픔과 충격으로 몸무게가 500파운드, 그러니까 200kg이 넘는 거구가 돼버렸습니다. 길버트의 동생 어니는 18살인데요. 정신연령은 어린애 수준인 전능합니다. 그는 틈만 나면 나무건 물탱크건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쉬고 싶어하죠. 또 34살의 누나 아미는 누나라기보다는 엄마 같은 여자고요. 한창 멋부릴 나이인 16살의 동생 엘렌은 늘 불만투성입니다. 게다가 그들이 사는 목조로 된 낡은 집은 엄마 보니의 몸무게를 감당하지 못해서 조금씩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길버트는 또 자기가 다니는 식료품 가게의 여주인 카버 부인과 그렇고 그런 사이인데 그 사실을 모르는 부인의 남편은 틈만 나면 보험에 들라고 종용합니다. 길버트는 이렇게 정상적인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이 생활로부터 탈출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비하고 예쁘장하게 생긴 아가씨가 할머니와 함께 나타납니다. 전국을 여행하던 중에 차가 고장나서 이 마을에 들른 건데요. 베키라는 이 젊은 아가씨가 마을에 나타나면서 길버트의 인생은 서서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영화를 만든 레스 하스트롬 감독은 85년에 이미 개같은 내 인생이라는 독특한 영화로 전 세계의 관객들에게 사랑을 받은 적이 있죠. 이번 영화 길버트 그레이프 역시 어딘가 기이하게 느껴지는 블랙 코미디인데요. 그 속에 담겨있는 휴머니티가 작품의 주제라고 합니다. 자, 또 이 영화는 촬영이 독특한데요. 촬영은 영화사에서 가장 존경받고 영향력 있는 영화인 중에 한 사람인 스벤 닉베스트입니다. 잉그마르 베르히만 감독과 오랫동안 함께 있었는데요. 스펜닉 베스트가 촬영을 맡은 영화로는 앵그마르 베르히만 감독의 환희와 알렉산더가 있고요. 미국으로 건너와서는 우디 알렌 감독의 한나와 그 자매들, 또 밥 라펠슨 감독의 포스트맨은 배를 두 번 울린다 같은 아주 쟁쟁한 영화에서 촬영을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영상도 기대해 볼만 하죠. 자, 스텝 캐스트를 쭉 보면요. 길버트 그레이프 역에는 조니 뎁이고요. 베키 역에는 캡피어에서 딸로 나왔던 그 개성 있는 연기를 보여주는 줄리엣 루이스입니다. 식료품 여주인 역에는 메리 스팀버게인이 출연하고 있고요. 어니 역에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인데요. 그는 로버트 드니로와 This Boy's Life에서 공연을 했었고요. 또 이 영화 길버트 그레이프로 이미 LA 비평가 협회가 수여한 주목받는 그 신인상을 받았고요. 아카데미 나무 조연상 후보에도 올라 있습니다. 한번 그 연기를 기대해 볼 만합니다. 자, 이 영화 길버트 그레이프의 마지막 장면과 엔드 타이틀을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미리 감상해 보시죠. Gilbert, is that them? No. No, not sure. When are they gonna come? Pretty soon. Pretty soon. My brother Arnie's about to turn 19. 19. Gilbert! Look at there! Amy got a job offer to manage a bakery in Des Moines. Is that them? Yeah, that's them. Ellen can't wait to switch schools. Arnie asked if we were going to go too, and I said, well, we can go anywhere, if we want. Becky! We can go anywhere. Becky's calling to Hog Gilbert. Yeah. She's coming. Becky! Come on! Come on, Gilbert! 길버트 그레이프의 마지막 장면과 엔드 타이틀 띄워드렸습니다. 자, 전망 좋은 밤, 유러피언, 하워즈 엔드. 이렇게 품격 높은 문학 작품을 영화로 만들어온 문예물의 대가 제임스 아이보리 감독이 이번에 새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하워즈 엔드에서 콤비를 이루었던 안소니 홉킨스, 엠마 톰슨과 다시 손을 잡고 만든 영화인데요. 바로 The Remains of the Day, 시대의 잔류라는 영화입니다. 이 작품은 영국에서 교육을 받은 일본 작가 가즈오 이시구로의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평생을 달링톤 저택에서 집사로 일해온 스티브는 처음으로 맞는 휴가를 보내면서 자신의 인생을 회상해봅니다. 막강한 권력을 자랑하던 주인 달링톤의 죽음, 또 히틀러의 등장과 전쟁, 그리고 저택의 새 주인이 된 로이스와 매력적인 그의 부인 켄톤. 스티브는 자신의 인생을 스쳐간 그 수많은 시간들이 떠오를수록 가슴 한켠에서는 새로운 감정이 마구 솟구쳐 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아름답고 지적이며 따뜻한 마음을 지녔던 켄톤 부인. 그녀가 달링톤 저택에 첫 발을 내딛었을 때 느꼈던 그 감정이 새삼스럽게 되살아나기 시작한 것이죠. 이제는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스티븐의 회상을 통해서 한 개인이 어떻게 또 왜 역사와 인생의 방관자로 살아야 했던가, 이것을 진지하게 묻고 있는 영화가 바로 시대의 잣입니다. 이 영화는 이번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작품상, 또 안소니 홉킨스의 나무 주연상, 엠마 톰슨의 여우 주연상, 감독상, 각색상, 미술장치상, 의상디자인상, 음악상, 이렇게 8개 부분에 후보로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음악은 리차드 로빈스가 맡았는데요. 이 영화에 삽입된 곡 한 곡 들어보죠. 블루문. suddenly appeared before me. The only one my arms could ever hold. And then somebody whispered, please adore me. And when I looked, the moon had turned to gold. Blue moon. Now I'm no longer alone, without a dream in my heart, without a love of my own. Suddenly appeared before me, the only one my arms could ever hold. And then somebody whispered, please adore me. And when I looked, the moon had turned to gold. Blue moon. Now I'm no longer alone, without a dream in my heart, without a love of my own. Yonga The Remains of the Day, 시대의 잔류 중에서 미리 맛본 Bloom이었습니다. 아유, 이 음악은 제 타입인데요. 참 좋네요. 밥은 드셨는지요? 하고 다정하게 인사해 주신 대구 수성구 범어사동의 김현태 씨. 예, 밥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엽서를 읽을 때마다 이 쌓여있는 엽서가 어떤 세상의 아름다운 꽃보다도 아름다운 그런 꽃이라고 생각하면서 읽으라고 하셨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 아름다운 꽃은 아니라도 여러분의 얼굴을 하나하나 상상을 하면서 읽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글씨체를 보면 그분의 성격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대구동구 효목이동의 김정아 학생 같은 경우는 아주 재미있는 분 같습니다. 그런데 언니에게 조금 혼났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예쁜 편지지에 몰래 썼으니까. 자, 김정아 학생. 다음 코너 뭔지 아십니까? 다음 코너는요. 리포터 김지연 씨가 늘 수고해 주시는 코너입니다. 바로 잊을 수 없는 영화. 오늘은 탤런트 김창숙 씨를 모셔왔는데요. 김가 이가라는 프로그램에서 아주 코믹 연기를 펼치고 있죠. 하지만 요즘에는 다른 TV 방송국에서 주부 프로 MC로도 아주 활약하고 계십니다. 들어볼까요?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여자 배우라고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몇 개나 하세요? 글쎄요. 그렇게 제가 많이 하지는 않고요. 제가 하는 프로가 인기가 있어 그런 거 아닐까요? 요새 MC를 참 잘하시던데요. 그 어떤 연기보다는 MC 쪽으로 나중에 혹시 전향하실 그런 이유도 있으십니까? 전향하실 계획? 전향할 계획은 전혀 없고요. 지금 한 3년 하고 있어요. 그냥 그 프로에만 전념하면서 그 우리 이웃들을 만나는 그런 즐거움, 또 보람도 있고 그래서 참 좋아요. 저희 뭐 어머니 때나 그 나이 좀 드신 분들한테 여쭤보니까요. 김창숙 씨 하면은 젊었을 때 너무너무 예뻤다 뭐 그런 말들을 하시거든요. 예뻤다기보다는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참 청순했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냥 뭐 아무 그런 그 요새 그 젊은 그 배우들처럼 뭔가 이렇게 그 섹시한다거나 뭔가 이렇게 도발적이거나 뭐 그런 건 없고 그냥 순수하게 그냥 깨끗하게 그런 면이 좋았던 것 같다고 그래요. 예전에요. 예전에는 그 어떠한 학생이셨어요? 지금 뵈면은 상당히 좀 명랑하고 상당히 쾌활하고 막 외향적이었을 것 같거든요. 어머, 그렇게 느끼셨어요? 예. 뭘 보고 저를 그렇게 느끼셨어요? 뭐 프로그램이나 뭐 MC 보시는 거. MC 볼 때 그렇게 느끼셨군요. 예, 잘 보셨어요. 제가 조금 외향적이고 조금 명랑하고 그런데 여태까지 드라마에서는 그냥 얌전하고 청순하고 그 외조 잘하고 그런 그 시청자들한테 그런 이미지를 줬었거든요. 또 좀 바꿔보기 위해서 MC도 하고 또 이렇게 코미디도 하고 그러니까 또 사람들 또 그렇게 인식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학생 때는 그냥 명랑하고 그냥 학생답게 그냥 이렇게 규칙 잘 지키고 좀 뒤에서 조금 좀 선생님 눈 피해서 좀 놀기도 좀 하고 장난도 좀 치고 그런 학생이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몰래 영화 보러 많이 다니셨을 것 같은데 안 그러세요? 네, 몰래 영화 보러 갔다가 그 막 그 당시에 무슨 명동 극장이었었어요. 명동에 있는 극장 학생 때인데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 애들끼리 이제 그 초원의 빛이라는 영화를 보러 가자고 그래갖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막 선생님이다 애들이 그래가지고 막 도망갔던 거 생각나요. 아니요, 그래가지고 다시 또 들어가서 봤죠. 칼라를 다 띄고 하얀 칼라를 다 띄고. 근데 그 영화가 그 나탈리온 나오고 웨렌비티가 나오는 참 좋은 영화였어요. 그 당시에는 거의 다 학생들이 그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그 영화를 구경 갔던 것 같아요. 특히 국산 영화 엄영란 신성일 씨 아주 한참 그 인기 절정이었을 때 학생들 다 못 들어가요. 중고등학생들. 그래도 또 넣어주더라고요. 하여튼 그 참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때 시절 생각하면 아 그런 영화 있었기 때문에 참 행복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영화를 보시면서 아 나도 저 영화 속에 나오는 배우가 돼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신 건 아니었어요? 그때부터 그런 건 전혀 없었어요. 저는 제가 배우가 되려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고 그 사람들과 나와는 전혀 별개의 사람이라고 감히 그 사람은 사람이라고 생각 안 했었어요. 그 학창시절이나 뭐 지금까지 그 쭉 보신 영화 중에서 그 가장 기억에 남는 영화는 어떤 거였어요? 글쎄요. 학창시절에 주로 뭐 엘비스 프레스리 나온 거, 또 엘시드 뭐 이래가지고 소피아 로렌 뭐 또 우리 어렸을 때는 그 나탈리 우시 그렇게 좋았었어요. 근데 조금 더 이제 그때는 고등학교 때고 대학교 들어와서 이렇게 어느 날 졸업 더스틴 호프만 나오고 하여튼 그 영화가 굉장히 장안의 화제였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성사 같아요. 단성사에서 그 영화를 봤는데 굉장히 재밌게 봤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영화를 보고 그 음악도 사이먼 앤 가펑클 그 음악도 굉장히 좋았었고 근데 다시 제가 얼마 전에 다시 또 봤어요. 근데 조금 이제 아 참 구식이구나 하면서도 다시 봐도 다시 좋더라고요. 그 마지막 장면에 더스틴 호프만이 막 그 애인이 결혼하는 결혼식에 막 쫓아가지고 막 안 돼 그러고 여자 막 쫓아나오고 그런 장면이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요. 아, 그 시절, 그 영화 하면 아, 내가 22살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Get up here, East. Eli!

함께 들어주십시오. 영화 Alive 중에서 아베 마리아로 마음을 가다듬으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프로듀서 홍동식,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편한 밤 되세요. Maria, grazia plena, Maria, grazia plena, Maria. Grazia plena, Ave, Ave Dominus, Dominus tecum, Benedicta tu in mulieribus. Benedictus fructus ventris, ventris tuus. Mortis.